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남녘의 성도님들과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저는 함흥에서 살다가 탈북하여서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망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외교 대변인으로서는 1인자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왜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하였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부통령이었던 아니면 그가 총리였던 그가 대사가 아니라 공사가 아니라 또 대사관 직원이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이었다 할지라도 자유를 위한 갈망은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탈북을 결심한 태영호 공사. 그의 선택이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그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의 자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전국 시민들이 모두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리며 여러분들과 방송의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송정미의 자유의 길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자에게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56길 극동방송 편성국.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방송을 통하여서 북녘땅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어서 북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옥종 집사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지금 이 시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은혜로운 삶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변해요. 주님 예수 팔레비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소분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주옵소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서울극동방송과 제주극동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고지훈 집사님과 함께하는 남북문화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고지훈 집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북녘의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간은 이번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는 더워도 추워도 매일 하루같이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덧불 장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꼭 만나야 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대한 사랑 안에서 성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북한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서 무더운 여름은 조금 더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 날씨는 어떤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날씨는 무더워 힘들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땀 흘려 가꾼 북한의 농장들마다 농사꾼들마다 농장원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제일 기대했던 계절은 8, 9월, 10월이었습니다. 보릿고개도 넘어 결실을 맺는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풍성히 거둬들이는 가을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자나 강냉이, 호박농사 지었을 때 또 산에 밀보리 심었던 기억도 생각납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들의 삶이 육체적인 배부름만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에서 속히 해결되어서 마음껏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숨은 버려도 자유를 못 버려, 자유가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라는 노래도 있었지만 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지껏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인민이 죄에서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며 말씀과 생명의 생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지껏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탄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돌이켜서 그 거짓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함께 탈북한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무산에서 온 그분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북한에 살 때 집에서 엄마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빨리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백성들이 아우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 백두산을 아직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모두 세상을 한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 위험한 일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이고 목마름이 아닐까요? 오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리의 길은 죄에서 자유하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르는 풀과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자에게 놓임을, 병든 자에게 고치심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참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영성 수련회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가고 싶은 영성 수련회 인카운터에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따라야 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용서와 우리 죄 다시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축복, 은혜의 그 깊이를 어찌 인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3대 세습 속에서 그 통치 아래서 3대 부자에게 아버지라고 불렀고 어버이라고 부르면서 속아 살아왔고 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기쁨과 평화, 그리고 위로와 안식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이 다 그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되는 육신이 아버지에게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한 인간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생활 속에서 얼룩진 모습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인생의 풀과 같은 인생, 들꽃과 같이 피고 지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사랑을 실천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들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갇혀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둠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리를 좋아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안다면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강물같이 흐르는 그 이야기 끝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며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문화 이야기 고지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지훈 집사의 남북한 문화이야기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주시오. 조수아의 찬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가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모압 왕은 이 청을 받아들여 다윗의 부모를 맡아 다윗이 그 은신처에 있는 동안 줄곧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일렀다. 이 은신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즉시 유대 지방으로 가시오. 다윗은 헤렛 수풀로 자리를 옮겼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기브아 산등성이 위에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가 다윗과 그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둘러서 있던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녀석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니놈들이 이새의 아들한테 밭이나 포도원이라도 받을상 싶으냐? 아니면 그가 너희들을 천인대장이나 백인대장이라도 시켜줄 듯 싶으냐? 모두들 한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기라도 할 작정이냐? 너희들 중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놈과 결탁한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내 아들놈이 내 신하를 충동하여 지금 반기를 들고 잠복하고 있는데도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그때 에돔 출신 도엑이 사울의 신하들과 같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호와께 알아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노브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자 사울이 입을 열었다. 아히두베 아들아, 이제 듣거라. 그가 대답하였다. 소인이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사울이 문책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까지 내어주고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알아보고 일러주었느냐? 지금 그놈은 나에게 반기를 들고 잠복해 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변명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중에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사위가 아닙니까? 임금님의 신변을 보살피는 경호대장으로서 왕궁에서 귀하신 몸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알아봐 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다른 생각이 있다니 천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소인이나 소인의 집안에 책임지우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소인은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히멜렉, 너와 내 일가는 몰살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왕은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썩 나서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도망해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은 놈들이다. 왕의 부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자 왕은 도엑에게 네가 나서서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에돔 사람 도엑은 선뜻 나서서 그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날 에봇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은 85명이나 되었다. 그는 제사장들이 살던 노베 성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 여자,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사지에서 빠져나와 다윗에게로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는데 아히두베 손자였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비아달에게서 듣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 에돔 사람 도엑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사울에게 고자질하리라 짐작했소. 당신네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모두 내 탓이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내 목숨도 노리고 있소.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살펴 주리다.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혀와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